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위대성을 외국의 봇들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국회 상원의원 아보둘라우 아다모는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 각하께서는 조선을 적들의 그 어떤 군사적 도발과 위협에도 끄떡하지 않는 핵강국으로 빛내이시며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최후 승리를 안아오고 계신다고 했으며 러시아 과학원 동방학연구소 과장 워런쪼브는 조선은 첨단 무기들에 대한 시험으로 나라의 군사적 잠재력을 세계에 과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페루 악시온 나시오날리스타 신문사 사장과 나이지리아 인민진보당 전국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나라 인사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 각하를 높이 모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김일성 주석께서와 김정일 각하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변함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